노림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요 청탄제옷. 다음 들으실 노래는 용감하라. 아 계속하여 노래 뉴송 해안 포병의 노래. 이어서 노래 우리 세대의 조국을 통일하리라. 한 노래 머리를 만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존손에서 만나자. 귀중한 어머니 저국을 위해 존손에서 만나자. 귀중한 어머니 저국을 위해 존손에서 만나자. 오늘의 부르던 행복의 노래를 금융차에 싣고 가자. 뜨거우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존손에서 만나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존손에서 만나자. 존손에서 만나자. 조국이 맺어준 조두의 부정문 포연 속에 꿈을 타리. 파손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들리. 그리운 참군님 계시는 곳 존손에서 만나자. 그리운 참군님 계시는 곳 존손에서 만나자. 존손에서 만나자. 그리운 참군님 계시는 곳 존손에서 만나자. 이상 노림 6곡 보내드렸습니다.